여기까지만 선생님. Mom and break suit and tie. 오른 발은 완전 tight. 열리 대시 열리 밤. 지금부터 긴장 밤. 손톱이 다 way. 손톱이 다 way. 남부 다 밤에. 만들어 유고 내. 하나, 너니 그 누워가 아니. 하나, 나쁜 건 나쁜 거 아니. 선, 대부, 터지. We're dancing on the earth day. Sun, devil.